모습이 무척 좋아 하나요. 나는요 바람 불면 바람 속을 걸어요. 외로운 내 가슴에 사랑 심어놓고 떠나간 그 사람은 나는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. 그댄 나 곁이면 무슨 무슨 생각